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맞다다른 모든 팀들을 타승하고 우승의 용의를 떨친 소식을 국제축구연맹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럽의 언론들, 중국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.